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8월 29일 월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금세 시원해졌죠. 에어컨을 틀어놔도 걱정만 쌓이고 또 더위에 지쳐만 갔는데 이제는 선풍기를 틀어도 춥다 느껴질 만큼 기온이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확확 날씨를 바꾸실까?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솔솔 불어오는 이 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또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이 기분을 들뜨고 또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기분 말입니다. 비가 오면 우울했다가도 해가 뜨면 금세 환해지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날씨는 항상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봄 날씨처럼요.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의 마음 언제든 맑고 밝음이겠지요. 잠언 15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 때문에 얼굴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살아내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거울 살펴보세요. 내 얼굴에 지금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는지 아니면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때문에 쨍한 그런 마음으로 환한 얼굴,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오늘 저녁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 월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내용은 햇빛 비치니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 없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나의 영혼 참 기쁘다. 주님이 얼굴을 뵐 때 이렇게 환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 근심 다 털어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요? 마음에 근심도 털어내면서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른 오세요. 극동방송 행저질라 시작했습니다.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날씨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한강변을 걸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회라기보단 조금 일부러 나갔어요. 이 좋은 날씨를 좀 느껴보고 싶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지개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해서 떠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한 주 주님 주신 이런 기분 좋은 은혜로 힘차게 출발하셨지요. 근심은 안 됩니다. 행저절로 함께 하시면서 더 밝은 얼굴 갖추시면 좋겠어요. 자,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라는 은혜의 사연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열려 있습니다. 얼른 빨리 찬양도 신청하시고요. 함께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러이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행저질라 월요일 오늘 나는 기필코 이 찬양 오늘 꼭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적극 제가 선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저질라 월요일은요. 그대 그리고 나 성경의 인물 우리 성격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격 파악하는 시간 그대 그리고 나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여러분의 안내해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 수요일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는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서 찬양대 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날 많은 정말 관심 있으실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대 여러분들 어떤 팁도 얻어가시고 은혜도 받아가시고 참 풍성한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찬양대 합창제 티켓을 여러분이 오늘 행저질라 이 시간에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50%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준비하는 직원분도 나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요. 미리미리 신청하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찬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두 글자 찬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저희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7시까지만 이 혜택이 특별히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들께만 드린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뭐 티켓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극동방송 직원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찬양대 합창제 그동안 참여해 봤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 이번에도 동일한 더 풍성한 은혜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찬양대 합창제에 한 번도 참여 못해봤는데 이번에 꼭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예 그날 티켓 또 반값에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찬양대 합창제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여러분의 신청 1시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김기대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전해드리고요.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고 낯선 소리가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전국의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를 듣고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안에서 자라나는 지성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초대에서 오늘도 함께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뭐라고요?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주 수요일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찬양대합창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찬양대합창제 극동방송 60주년 기념 찬양대합창제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티켓 50% 할인 혜택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원래는 기본이 30%인데 우리 행저질라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값에 찬양대합창제 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금 신청 바라겠습니다.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극동방송 홍보팀의 임관석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팀 임관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긴장하셨죠? 살짝.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오셨고요. 네. 이제 조금 더위가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예. 네. 참 좋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가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이야, 가을하고 좀 잘 어울리시는 임관석 씨,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을도 성큼 다가왔는데. 네. 사실, 성가대합창제도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성가대합창제가. 찬양대합창제. 네, 예. 성큼 다가왔는데요.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 가족들에게 그 선물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5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320-0500번입니다. 문자 샵 1069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기시면 네. 저희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티켓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저줄라 가족 여러분들께만 지금 네, 그렇죠. 이 시간 다른 시간에 안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딱 7시까지만. 7시까지. 찬양이라고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데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 출연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고 네.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우리 행저줄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정말 좋은 혜택을 지금 받으실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29-0500번. 02-320-05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 극동마술 직원들 퇴근도 안 하고 전화 받으려고 네,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찬양대 합창제가 도대체 뭐길래 네. 예 이렇게 여러분 신청하세요 하고 뭐 인터뷰도 나오고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물론이죠. 올해가 찬양 합창제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1976년 극동방송이 2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기독문화 행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 행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성가대 합창제로 불렸던 지금의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입니다. 네. 누적 출연자만 6만여 명이고요. 유료 관객은 21만 명이 넘으니까 교계를 떠나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규모와 역사의 음악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누적 출연자만 6만여 명. 예, 그렇죠. 지금까지 유료 관객이 21만여 명.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하건대 한국 교계의 최대 찬양 축제라고 맞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30% 할인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냥 정가고. 원래는 정가예요. 전파 선교사님들만 만 30%. 예. 근데 지금 전파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신청하시는 분들께 50% 할인 혜택을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남기면 된다고요? 네. 샵 1069 문자나 그다음에 네.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네. 지금 빨리 남겨주시면 되는데 와 지금 벌써 31일이잖아요. 네네. 열린 지 40주년이 되는데 네. 역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음악 예배로 재창조해서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문화행사가 바로 찬양합창제입니다. 예. 40년의 역사는 그동안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올해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이 이제 창사 6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 찬양대 합창제에 또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기도 하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열리는 이 30일의 찬양대 합창제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네. 요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가치인 연합과 일치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교회 세 곳, 대학 한 곳, 그다음에 군인 한 곳 포함해서 예. 또 통일합창단,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캐나다 시온선교합창단, 동서화합합창단이 출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합창제 하면 이제 교회의 찬양대들이 네. 주로 출연하셨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창사 60주년이기도 하고 네. 또 찬양대합창제가 열린 지 40주년이라서 그런지 네. 일치와 화합, 참 이게 연합, 이게 마음에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것 같은데 특별한 팀들이 있어요. 통일합창단도 있고 또 군인합창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동서화합창단도 있고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통일합창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한국합창단과 네.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연합합창단입니다. 아, 예. 극동방송이 북한 선교의 기수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복음을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에 걸맞는 무대가 될 예정이고요. 예.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직접 한국 땅으로 오신 우리 네. 탈북민들. 네, 탈북민들이. 함께하는 우리 연합합창단, 통일합창단. 네, 통일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뜨거운 그 뭉클함, 소망, 기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탈북자 남한의 합창단 이렇게 함께하는 무대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무대가 있죠? 네. 남북이 하나 되는 무대가 있다면 동서도 하나가 되는 무대가 있어야겠죠. 네. 동서화합합창단도 출전을 합니다. 와. 호남 지역의 광주, 목포 여성합창단과 영남 지역의 대구, 부산 여성합창단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예정입니다. 와, 진짜 영호남의 연합 이것도 정말 신선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화화될 정도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들이죠. 네. 연습할 때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화기애애하게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통일 합창단도 있고요. 또 동서화 합창단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됨의 의미를 좀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 네. 예, 찬양대 합창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한 열흘 남았거든요. 네. 여러분 약속을 다 미루시고 또 이날 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청하시는 찬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또 50% 할인된 가격에 네.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서둘러서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7시 딱 지나면 또 그런 혜택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빨리 이 시간 안에 우리 행저질라 이 시간이 또 50% 혜택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네. 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는 합창단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시온 선교 합창단도 초청을 했습니다. 네. 예, 교포 합창단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합창단인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는 시온 선교 합창단의 합류로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이야, 자, 이제 국제적인 합창단까지 관심을 갖고 또 함께하는 그런 찬양대 합창제입니다. 여기에 급동마사 어린이 합창단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번 합창대에서. 맞습니다. 빠질 네,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감동을 압축해서 연합합창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뉴욕 카네기홀의 무대라고 합니다. 놓치시면 이제 영영 못 보시는 거예요. 네, 정말 저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또 찬양합창제 열린 지 40주년에 걸맞은 특별 무대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여러분 네. 예, 보시면은 아유 깨물어 주고 싶어 하실 정도로 네, 은혜와 맞습니다. 감동이 넘치실 텐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모습 보실 네. 수 있는 무대가 찬양대 합창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 설레실 거예요. 이렇게 듣고 네. 아, 교회에서 이제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화음이 있는 이 찬양대 찬양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무대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네. 찬양대 합창제에서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날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찬양합창제를 네.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서울 전화 02-320-0500번 320-0500번으로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네. 문자 샵1069 혹은 카카오톡으로 찬양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화로도 여러분 뭐 자세히 문의하셔도 되니까요. 02-320-0500 329-0500번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 친절하게 전화 안내해 드릴 거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만 남기시면 이런 분들 다 한 장이고 열 장이고 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네, 맞습니다.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고 찬양합창제 미리 맛보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기대감을 높일 만한 어떤 게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찬양합창제에 출전하는 통일합창단의 연습 실황을 녹음해 왔습니다. 네.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탈북자들과 남한의 합창단이 함께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시면 정말 감동이 배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녹음해 온 것 한번 들어보시죠. 자, 통일합창단이 어떻게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지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의 합창단이라 그런지 더 열정있게 네.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됩니다. 짧았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참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오래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교계에도 사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 큰 교회, 작은 교회에 관계없이 교회 음악 중 가장 우리와 친숙한 음악이 교회 성가대에서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 음악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에도 한국의 좋은 작곡자 작품이 연주되지만 한국의 좋은 작곡가 음악가를 발굴하는 역할을 감당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대 합창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찬양대도 좀 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또 좋은 찬양들도 많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많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실 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큰 도전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찬양대 합창제 참석하실 수 있는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예 구입하실 수 있도록 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전화 네. 02-320-05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요. 네. 그다음에 샵 1069 혹은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 그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저는 이 찬양 합창제 교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많은 곳에도 뭐 교단이든 뭐 이렇게 열리잖아요. 노회든 찬양제가 열리고 있는데 네네.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 저희도 계속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다른 기독 방송 매체나 각 지역별 교단별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모든 찬양 대회의 원조가 바로 극동 방송 찬양 합창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극동 방송 네. 찬양 합창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그래서 4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찬양의 축제. 저는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 또 극동 방송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들 좀 오셔서 함께 좀 즐기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도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교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찬양을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또 요즘 얼마나 다들 바쁘세요. 그런데도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 성가대 그 합창제를 준비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예. 늘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 관람객, 우리 모든 스태프들까지 축복을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합창의 감동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죠.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0500번으로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샵 1069 카카오톡으로 찬양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에 네. 합창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교회 합창단뿐만 아니라 또 동서화 합창단, 뭐 통일 합창단,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눈물로 열심히 본인들이 은혜 받으면서 큰 은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많은 분들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임관석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네. 오늘 김상균 PD님이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라는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예,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적 반응이고 감동받으시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찬양합창제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예배에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 기대감을 그 자리에서 감동으로 은혜로 만나보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찬양대 합창제. 여러분 지금 찬양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50%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빨리 문자 주시고 0232005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찬양도 그날 네. 울리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 극동방 송보팀의 임관석 씨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망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 성경 인물로 살펴보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성격, 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퍼런스를 통해서 서로를 잘 또 파악하고 알고 있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디퍼런스 연구소 서무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대 그리고 나에서 살펴보는 인물은 또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영적 아들로 얘기했던 그리고 바울의 굉장히 귀중한 동역자가 됐던 이제 디모데인데 네. 이 디모데 디퍼런스 같은 디퍼런스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형태인데요?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되게 좋은 사람. 성격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퍼런스가 이제 점액 다혈질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 그 전에 계속 다혈질과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이제 점액 다혈질이고요. 디모데는. 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제 감각형의 사람이면서 예.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고자 하는 디퍼런스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적극적인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영적 디퍼런스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걸 좋아하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이제 네. 그런 분이 이제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디퍼런스 유형 중에서 네. 여러 사람들하고 가장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적인 사람. 예. 예. 꼭 사교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데요. 네. 사교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두루두루 잘 사겨요. 네. 사교적인 거는 요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사교적인 거는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도 그냥 잘 끌어안는다는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끔 네. 이제 그리고 급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예.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잘 사귀고 또 명랑하고요. 협조를 잘하고 사려도 깊고 유머 감각도 꽤 있고 장난기도 심하고요. 심하다는 것보다 장난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어른이고 애고 그냥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사람 좋아. 이런 사람들의 이제 다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디모데를. 이게 디모데의 고향이었는데 루스드라가 그 고향에서 유순하고 또 인정 많고 성격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그런 이제 칭찬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범액 다혈질은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즐겨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인데 약점으로는 모험심이 별로 없어요. 아,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네,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래서 네.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 대신 이제 모험적인 건 좀 부족한데 그 대신 모험적이진 않는데 모범적이에요. 아.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고요. 튀는 행동이 없어요. 두루두루도 잘 지내기도 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점액 다혈질은 자기에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는 유턴을 해요. 좀 피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이런 이제 점액다혈질이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거 잘 하는 게 어려워요. 사업은 이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길 더 원하고 네. 그 대신 이제 가족들은 좀 뭐랄까 안정적이고 굴곡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액다혈질의 굉장히 강점인 반면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약점도 있는데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의 약점은 그 약점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너무 순하고 사람이 유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와요. 강점이 아주 강한 거는 그 강점이 이제 도로 약점이 되거든요. 사람 좋고 그렇겠죠? 그냥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이런 순제 그 착하고 굉장히 유약한 것이 네.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좀 남자다운 데가 없대든지 독한 네. 데가 없대든지 막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담임이었다가 자기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이제 보내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된 게 뭐냐면은 이 디모데가 너무 사람이 좋고 좀 유약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좀 뭐랄까 나이는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됐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 전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젊고 사람 좋고 싫은 말 못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싫은 소리 절대로 못하는. 그러나 싫은 소리를 못한다고 해서 싫은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싫은 거는 느끼지만 그런데 이제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좋은 소리만 하고 관계를 좋게 맞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굉장히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굉장히 격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교훈을 보낸 게 이제 디모데 전서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잖아요. 네. 아버지로서 정말 굉장히 좋은 멘토였던 거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디퍼런스가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황부라 그래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청년부 회장도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람이 정말 좋고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싫은 소리 이런 거 못하는데 일할 때는 굉장히 꼼꼼해요. 일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잘못하거나 막 그러면 꾸짖는다든지 이렇게 막 이끌거나는 파워풀한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도자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스텝형이라고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이제 디모데가 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영적 디퍼런스가 섬김인데 이런 섬김이면서 저맥다이알질인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일을 맡길 때요.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지시나 명령 이런 거를 할 때 아주 자세한 지침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좀 깨끗하게 놔야 될 때 네. 이 방을 좀 깨끗하게 치우세요. 그러면 이런 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바닥에 휴지만 주스라는 건지 또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알려주면 예, 좋겠고 뭐 뭐까지 해야 그렇죠. 되는지 청소를 하더라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휴지는 짓고 유리창은 닦지 마세요라든지요. 베이킹까지는 하지만 총체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걸레질까지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지침 주는 게 좋은데 이게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해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빨리 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빨리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왜 빨리 와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해요. 아, 예. 아주 대만은 뭐 이래서 어디를 갔고 그레스겐은 어디를 갔고 디도는 어디 갔고 누가하고 나만 있는데 두기고는 또 에베소로 보냈다. 이러니까 사람 없으니까 너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지침을 줘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지침을 줄 때도 아주 분명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갖고 와라. 그리고 책을 갖고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이 성경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성경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무슨 성경 갖고 와. 그다음에 옷을 갖고 오는데 들어와 갑옷집에 있는 그 겉옷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줘요. 네. 그리고 또 오는 것도 빨리 와라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꼭 와라.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네요. 네, 그래야지 네. 이런 디퍼런스 가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멘토가 진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잠재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인데 사람이 워낙 순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약점이 최대 약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능력 발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귀한 삶을 살려면은 제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런 멘토를 만나게 되면 능력 발휘가 막 돼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디모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최고의 멘토를 만나가지고 아주 디모데같이 점잖고 속으로 능력이 많은데 능력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아주 유능한 이야. 목회자로 키워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디모데 같은 분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멘토와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할 이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와, 이 사람 좋아. 성격 네. 참 좋아. 참 유순하고 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주변에 섬김도 네. 참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능력을 잘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네. 잠재 능력을 이제 개발시키는 거죠. 네.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 멘토가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좋아요. 사도바울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강력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숙하면서 강력한 멘토를 만나면 이 디모데 같은 사람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아주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는 아주 정말 복된 만남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부족함을 또 채워주고 잠재된 것들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한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대 그리고 나 12번째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디모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8월의 만남은 끝나고 이제 9월달 네. 다음 주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더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대하면서 네. 디퍼런스 연구소 서무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노래하라.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가 가을의 문턱인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리는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강남대학교 합창단, 동서화합합창단, 방주교회 찬양대, 캐나다 시온선교합창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 육군본부교회 찬양대, 지구촌교회 찬양대, 그리고 통일합창단 등 국내외 총 8개의 찬양대가 출연하며 지난 6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1976년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극동방송 찬양합창제는 국내외 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개교회의 찬양대 발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합창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의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세종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으며 극동방송 홍보팀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9-500번으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행저질라 월요일의 코너 그대 그리고 나 통해서 정말 멘토의 필요성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 멘토가 돼야겠다. 여러분도 좀 다짐하고 그런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1회 찬양대 합창제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광고에서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께 30% 할인 혜택이 있다 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7시까지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들께만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찬양대 합창제 참석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티켓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부모님 추석 선물로 구입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치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친지들 그리고 찬양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티켓을 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또 감동으로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50% 할인 혜택 드린다고 하니까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그 찬양 전해드리고 내일 저는 행전일라 라이브 워십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시대.